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 어딜 가도 하나 둘씩 알아봐 날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변한 게 사실이야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래 너를 그래 너를 걷어찬 게 사실이야 내가 신 빨아놨으니 나를 지지하던 팬 이제 나를 쓰레기라고 불러봐 내가 너랑 놀았다면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 뻔해 빠를 거 니가 이 노래 지금도 듣고 있다면 88년생 아직도 젊어 난 하루도 지루하기 싫어 나의 젊은 날 때마침 내게 술을 건네주는 손들 부딪히지 않아 난 바람났으니 Yeah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Yeah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이제 알지 여기 있는 전부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이제 알지 여기 있는 전부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솔직히 말해 나를 겨눈 질로 흘겨보고 내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지 상당한 후에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어 오늘 새벽은 여기 자리 잡았지 한 번에 여러 명이 다가와서 88 혹은 강백호 훅을 불러대는 상황이게 싫지만은 않아 적어도 오늘 새벽은 진호 형이 부럽지 않아 나랑 놀려자는 많아 비싼 술을 따 소주병이 충분해도 왠지 들고만 있어도 느낌 있는 장르 자네들은 원행 너무 웃어 널 따라 체이서 흥청망청 쓰고 다시 페이퍼 체이싱 어젯밤 서지고는 못해 여기 있는 모든 나를 보는 모인 듯해 아무 감정 없이 또 새벽을 보내면 돼 지금 나를 본 건 말은 내일 비밀로 해 88년생 아직도 젊어 난 하루도 지루하게 싫어 나의 젊은 날 때마침 내게 술을 건네주는 손들 뿌리치지 않아 난 바람났어 Yeah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Yeah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이제 알지 여기 있는 전부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이제 알지 여기 있는 전부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그래 내가 변한 게 사실이야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래 너를 걷어찬 게 사실이야 내가 신 빨아놨으니 그래 내가 변한 게 사실이야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래 너를 걷어찬 게 사실이야 내가 신 빨아놨으니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이제 알지 여기 있는 전부 Mills gon' do it 난 바람났으니 이제 알지 여기 있는 전부 Mills gon'